광명성절의 저음에서 브라질 선군정치연구센터 결성식이 최근 리오데 자네이로 조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질 자유조국당 광명성절 경축 브라질 준비위원회, 브라질 조선친선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군중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의 고귀한 혁명 사행회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격찬했습니다.